황금 물고기. 아주 먼 옛날 이집트라는 도시에 커다란 궁전이 있었어요. 궁전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왕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의사들이 왕의 병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국민들은 왕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 후로 며칠 뒤 배 한 척이 항구에 도착했어요. 와지르 라는 의사가 타고 온 배였죠.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바다 건너 타 왕국에서 왕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던 주치의인데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을 치료해보고자 이곳까지 왔다는 거였어요. 병세가 심하긴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군요. 쉽지는 않겠지만 고칠 방법은 있습니다. 시력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선 쉽게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치료제를 만들 수만 있다면 재료는 구해드리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야 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특별한 치료제에는 황금 물고기의 눈물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물고기는 지중해 바다 어딘가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100일 동안 머물 예정이니 그 기간 내에 저에게 황금 물고기를 가져다 주시기만 한다면 아버지를 위한 치료제를 만들어 드리겠어요. 하지만 만약 100일 내에 그 물고기를 찾아오지 못한다면 저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겠지요. 왕자는 그 말을 들은 즉시 부하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지중해는 궁전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죠. 왕자와 부하들은 그가 말한 황금 물고기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몇 달이 지났지만 황금 물고기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100일째 되던 날, 정해준 기간의 마지막 날이 끝나기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만약 물고기를 찾는다고 해도 아버지가 계신 궁전에 도착할 때쯤이면 와지르 의사는 떠나고 없겠지.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에 들어가 보는 거야. 자신이 말한 대로 물에 뛰어든 왕자는 운명의 장난처럼 마침내 황금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그는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고는 바구니 안에 집어넣었죠. 그렇게 물고기를 잡은 왕자가 부하들을 불러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물고기와 눈이 마주친 왕자는 몸을 꼼짝할 수 없었어요. 황금 물고기가 너무나 불쌍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만약 와지르 의사가 떠났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분명 이 물고기를 죽이고는 어떤 시험이든 하려고 하겠지? 난 못하겠어. 이로 인해 어떤 처벌이든 받아야 한다면 달게 받겠어. 하지만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죄 없는 것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지. 그는 황금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풀어주고는 궁전으로 향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의 너그러움은 누구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물고기를 풀어줬단 말이냐? 어떻게 감히? 당장 지하감옥에 집어넣거라! 누구든 한 번 지하감옥에 갇힌 사람은 절대로 석방되거나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것은 궁전 사람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이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는 감옥으로 갔죠. 그날 밤 왕자가 갇힌 곳으로 여왕이 몰래 찾아왔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더구나. 얼마인가 좀 진정하시고 나면 분명 후회하시겠지만 말이다. 그러니 당장은 어서 이 궁전을 떠나렴. 필요한 조치는 이미 내가 다 취해놓았단다. 하지만 어머니,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건 잘 알지만 넌 우리 왕국의 미래잖니 아들아. 널 보호하려는 거야. 왕자는 강을 향해 나 있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이미 그곳에는 배 한 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왕자는 슬픈 눈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왕자는 밤새 쉬지 않고 노를 저어 어느 항구에 도착하게 됐어요. 과일을 사기 위해 가판대로 걸어가던 그에게 어떤 젊은 아랍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이곳은 처음이신가요? 네. 근데 누구시죠? 일거리를 찾고 있는 가난한 시민입니다. 혹시 하인이 필요하신가요? 함께 항의할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임금은 어떻게 드리죠? 돈은 연말쯤에 원하시는 만큼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나긴 여정에 함께할 동반자가 생겨 기뻤어요. 그는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는 새로운 아랍 친구와 함께 다시 여정을 시작했죠. 그들은 몇 주 동안 항해를 하다 또 다른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죠. 여기서 멈추어야겠어요. 이미 왕국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온 데다가 저희 남은 평생 동안 계속 항해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딘가에 정착해야만 왕국에서 왕자님을 찾으러 오기도 더 쉬울 거예요. 확실한 것처럼 말하네. 왕국에서 날 찾으러 올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그냥 제 느낌이죠. 그렇게 왕자와 젊은 아랍인은 항구에 내려서 새로운 왕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쉬어가기 위해 숙소에 들른 그들은 숙소의 주인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숙소 주인이 말하기를 이 나라의 왕이 어여쁜 딸을 위한 신랑감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주가 얼마나 자애롭고 친절한지도 들려주었죠. 아랍인은 왕자님이 이 이름 모를 아름다운 공주에게 벌써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왕자님! 반드시 그 공주님을 만나보셔야 해요. 안 돼요. 안 그러시는 게 나아요. 그분은... 제발요. 왕자님도 분명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싶으실 거예요. 왕자님, 얼른 가시죠. 네 말이 맞아. 내일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다음 날, 계획했던 대로 왕자는 자신 있게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우아한 걸음으로 레드카펫을 지나 왕에게 인사를 드렸죠. 폐하, 저는 폐하의 따님에게 청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심인가? 알겠네. 그렇다면 결혼식을 준비하도록 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폐하, 제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 상관없다네. 어차피 결혼하고 난 뒤 12시간도 채 살지 못할 것 아닌가. 알고는 있겠지. 아닙니다, 폐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놓친 것 같군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말이지. 내 딸은 지금까지 192명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었다네. 그런데 그중 단 한 명도 결혼 후 12시 이후로 살아남은 자가 없었지. 지금이라도 자네의 정원을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한다면 시간을 주겠네. 왕자는 잠시 생각해보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날 결혼식에 나타나겠노라고 약속했어요. 숙소로 돌아가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공주는 분명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딘가에 홀렸을 거라고요. 제가 도와줘야 돼요. 굽히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왕자님. 우리 같이 힘을 합쳐 맞서봐요. 결혼식은 정말이지 이상하기 짝이 없었어요. 궁전 내부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었지만 바로 뒤뜰에서는 일꾼들이 왕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왕국 사람들 모두는 이 외국에서 온 왕자가 193번째로 목숨을 잃는 신랑이 되고 말 거라고 확신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12시간이 지났어요. 왕자는 부인 바로 앞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랍인도 같은 방 옷장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공주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옷장 속에서 기다리다가 왕자를 구해줄 예정이었죠. 마침내 시계종 소리가 울리고 일이 일어났어요. 서서히 기다랗고 빛나는 뱀이 공주님의 긴 소매 안에서 나온 거예요. 왕자가 바로 공격할 준비를 하려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죠. 뱀은 왕자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왕자와 공주 모두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죠. 음악 때문이었어요. 음악을 들은 모든 사람은 최면에 걸렸던 거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젊은 아랍인만은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는 재빠르게 옷장에서 뛰어나와 뱀의 목을 낚아채버렸죠. 그 순간 음악이 멈추더니 왕자와 공주 둘 다 마침내 최면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아랍인은 지체하지 않고 뱀을 커다란 나무병에 넣고는 뚜껑을 닫았어요. 잠깐! 어떻게 너는 음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지? 아무렴 어때요, 왕자님? 중요한 건 왕자님께서 무사하시다는 거죠. 마침내 공주는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서로를 만난 기쁨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후로 며칠 뒤 신하가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는 왕자를 찾아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죠. 친애하는 왕자님, 아버님께서 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왕님께 모든 소식을 들으시고는 왕자님이 공주님과 함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고요.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공주와 왕자, 그리고 아랍인은 왕에게 행복한 작별 인사를 건네며 그곳을 출발했어요. 그들이 돌아오자 이집트는 환호했어요. 잔치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죠. 하지만 이내 함께 있던 아랍인이 떠날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째서? 왜 머무를 수 없는 거야? 난 자네를 하인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 자네는 나의 친구라고. 그게 바로 왕자님의 관대함이죠. 저를 왕자님께 오게 한 바로 그 자질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물고기들에겐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물고기라니? 그래요. 제가 바로 왕자님께서 이전에 살려주신 그 황금 물고기예요. 이제 왕자님께서 왕국으로 돌아오셨으니 저는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왕자님의 친구예요. 항상 왕자님의 주변에서 지켜드리도록 할게요. 넌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도와줬어. 그러니 네가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막진 못하겠구나. 왕자는 친구를 안아주고는 그가 돌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있었죠. 왕자는 그 후로도 종종 친구를 만나러 지중해 가곤 했어요. 그렇게 왕자와 황금 물고기는 평생 동안 친구로 잘 지냈답니다.